광명성조의 즈음에서 방글라데시, 볼가리아, 영국, 체스코, 프랑스, 민주공고, 이집트, 스리랑카에서 경축집회, 토론회, 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협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리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볼가리아, 영국 민주공고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들과 편지들이 채택됐습니다.